girl, the magic girl, yeah. 넌 너무 놀라워 투명한 파워 같은 baby 날아가 따라가는 내 맘 눈을 깜빡일 틈도 아까워 숨을 참아보는 나 Baby she's alright 적분 TV에 sexy girl 그 옆에 magician 뻔히 보고도 믿지 못해 놀라 놀라 난 계속 돼 어른이 된 후엔 두 속임의 뿐이라는 걸 다 아는 Circus 완탈은 풀 수 없는 Mabius 불꽃의 두 시선을 뺏겨 상상했던 모든 것은 겠어 This girl is magic And I'm so ecstatic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사이에도 더는 다가와 Baby she's all night 모자 속에 rabbit 그 속이 궁금한 거야 내겐 가려지 같은 세 장 중에 어느 곳을 골라야 할지 고민을 멈출 수 빠져나가봐 나를 빠져나가봐 절대 쉽지 않을 girl All around the world I'm addicted to you Magic, magic, she's so